Hey boy, show your love. You and I. Good morning. 안녕 좋은 아침이야 내 하루 너의 미소처럼 더 밝게 빛나 너를 만나고 난 뒤 모든 게 달라져서 장막았던 내 이상이 너란 무지개가 떴어 느린 걸음걸음 맞춰주는 네가 좋아 우리 둘의 사이 거리를 좁혀주는 네가 좋아 You and I 닮은 점이 많아 티 없이 맑게 웃는 미소까지 또 전부 다 You and I 시작해 사랑할 시간이 내겐 모자라 조금만 더 서둘러 I wanna be a lie 널 보면 신이 나서 노래 불러 랄라 시니컬해도 너는 멋져 쿨한 네 매력에 빠져버렸어 설레발일지 모르지만 나와 같이 매일 미글바리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매 순간 어중간한 관계는 싫어 사랑을 확인시켜줘 난 네 옆에 있고 싶어 Play I am go sick 네가 어디 있어도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있어 네가 좋아서 그러지 부담스럽겠다 미안 근데 난 너를 참을 수 없어 You and I 시작해 사랑할 시간이 내겐 모자라 조금만 더 서둘러줘 너무 많이 닮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 어려워 쉽지가 않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어